푹 빠질 대로 빠져버렸어. 이 선을 넘지 마시오. 난 많이 앞에 뻔히 서 있대도 못 참겠어. 절대 넘지 말라고. 그 누구 뭐라 하든 이미 밟아버릴걸요.